동화 한국어 버전 오래된 가로등. 어느 정신없는 번화가에 한쪽 조용한 모퉁 위에 서 있는 나는 오래된 가로등이에요. 저는 수년간 이곳에 홀로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을요.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누군가의 즐거움, 넘쳐나는 행복, 누군가의 슬픔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저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죠. 아이들이 제 주변으로 놀러와서는 따뜻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잊지 않고 만나는 친구들도 봤고요. 서커스단이 마을에 왔을 때는 광대가 나팔을 불고 외발 자전거는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 그녀는 빛나는 내 불빛 아래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나만을 위해서 춤을 춰주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누군가를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 남자의 기타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죠. 그들은 입을 맞추고 함께 춤을 췄어요. 얼마 뒤 불빛 아래에서 남자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이후로부터 더 이상 그녀의 춤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이제 때가 됐다고 하더군요. 저를 교체해야만 한다고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짓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 안타깝지만 이제 이 가로등을 보내줄 때가 왔나 봐요. 가스등으로 교체한다더군요. 분명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함께였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걸요. 가로등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글쎄, 잘은 모르지만 이걸 용광로로 보낼 수도 있겠죠. 뭔가 새롭고 반짝이는 걸로 만들려고요. 하지만 저는 가로등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싫어요. 계속 원래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로등이었던 걸 다른 걸로 바꾸어 더 이상 가로등이 아니게 만들다니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좋아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제가 설득해 볼 수도요. 확실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뭔가 해보겠대요.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대요. 오, 제발. 저 남자와 부인은 저 하늘에 떠있는 달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가졌나 봐요. 제게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에게 말해야겠어요. 지금쯤이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네 생각엔 지금 그녀한테 말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모르지. 난 네가 알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똑똑히 봐줘.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 냄새난 청음물. 신사분들, 이제 둘 다 그만 싸워.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봐. 저들이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대. 희망이 있어. 마지막 기회가 생기다니 너희는 믿어져? 만세! 만세! 친구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대요. 이제 친구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대요. 만세! 만세! 친구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대요. 이제 친구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대요. 맞지?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이야. 아니 잠깐, 그렇게 말하고 나야?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는 걸 나도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감히 그렇게 말하다니. 친구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다고. 싸우지 마 얘들아. 지금은 말다툼할 때가 아니야. 둘 다 그만해. 어? 조용히 해봐. 설득가의 부인이 오고 있어. 내 오랜 친구야. 우리도 만난 지도 꽤 되었구나. 너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겠지. 낮과 밤으로. 또 즐거움과 슬픔도, 전쟁과 평화도.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여기에 서 있구나. 모든 일들을 견디고 말이야. 여전히 길을 밝혀주고 네 따뜻한 불빛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보내겠니? 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보, 미안하지만 슬픈 소식을 전해줘야겠어요. 가로등을 철거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이미 내일 아침에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오늘이 이 가로등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럴 순 없어요.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건 뭔가 불공평해.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정말 유감이야. 우리도 네가 떠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네. 이제 나는 정말로 끝났어. 끝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든 것은 끝도 또 시작도 없는 법이야. 우리는 영원해. 내 소중한 친구야. 으아! 으아! 으아! 너희 둘 다 조심해.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 친구야. 너에게는 나, 그리고 저 두 장난꾸러기들이 있잖니. 이봐, 이봐. 똑똑하고 웃긴 친구야. 거기 너도 장난꾸러기 같은데. 그게 맞아.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너에게는 저 둘과 그리고 나, 또 너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 있잖아. 모두 네 빛을 누렸었고 그들은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내 기억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나는 어떡하지? 그대로 갇혀버릴 거야. 절대 잊혀지지 않고 말이야. 그래, 이해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할게. 설득가가 마지막으로 네 불빛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다가가 네 마음속에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줄 거야. 바람은 네 모든 기억을 지우게 되겠지. 네가 기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느낄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주는 게 너에게 작은 선물이 되겠니? 응, 그럼! 친구에게 그런 훌륭한 선물을 주다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야. 그럼 혹시 나는 까먹은 거야? 너의 오랜 친구 달마리야. 이곳에서 너와 나는 항상 같은 일을 수없이도 반복해왔지.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어 항상 누군가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잖아. 절대 까먹지 않았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잖아. 네가 했던 모든 일이 내게는 소중했어.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어. 내가 준비한 선물은 또 다른 네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어. 구름이랑 별이랑 같이. 반가워, 가로등 친구. 매일 널 바라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다른 이들을 비추던 네 불빛 말이야. 내게 줄 내 선물은 이 비야. 너를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또 너의 눈물을 씻어줄 수도 있도록 말이야. 정말 고마워. 이거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내 무지개야.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친구야. 이것도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오늘 밤을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게 뭔데? 궁금해. 얼른 보여줘. 여기, 여기, 전부 다. 다 너만을 위한 거야, 내 소중하디 소중한 친구야.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나 보지? 내 소중한 친구들아, 모두들 정말 정말 사랑해. 정말 고마워. 우리한텐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한텐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한텐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한텐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해. 너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할 때면 특별히 너를 위해서만 반짝이고 있을게. 모두 잘 자, 친구들아. 이제 때가 됐군요. 정말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죠? 가로등의 마지막 불빛을 끄려는 중이에요. 새 가로등으로 교체될 예정이거든요. 오늘 밤이 이 가로등의 마지막 날이죠. 너무 슬프네요. 이곳에 추억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에요. 잘가, 오랜 친구야. 안녕. 어?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어? 이럴 수가. 내 친구잖아. 전부 내 친구들이야. 귀여운 아이들이네. 내가 널 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네가 없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겠어?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